hashtag it girl 다 날 따라와 follow 근데 난 자꾸 딴 생각 립스틱 누군데 준이 클린이 믿을 수 없어 now talkie 이제 감오니 무슨 짓 한 건지 품위 있게 말할 때 저 거기서 멈춰 잠깐 솔직하게 말해봐 립스틱 girl처럼 달라붙지 마 거짓말이 넌 쉬워 쉬워 넌 정말 답이 없는 바로 그런 trouble 들은 것 같아서 I'm trouble. You say? 잘못 들은 것 맞네. 존중해주는 남자. You know I'm feminist. 못 믿겠단 그 표정 뭐야? Actually, it's kinda cute. Oh, oh that's my baby. Oh, got this new bag. Oh, oh just for you. 근데 너 어디서 기분 풀래? 한번 봐줘 모든 날 깊어서 배경하면 바꾸는 것만 그 제발. 됐어 확실하게 해줄게 이젠 아쉬울 게 없어 난 두 번은 없어 지워